최근 괴뢰 육족 배당이 일본군 송노예 보험제 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의 강령을 위해 얼마나 비굴하고 교활하게 놀아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18일 한 야당 의원이 밝힌 데 의하면 일본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합의문에는 일본이 10억 엔을 내는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송노예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성근한 사죄 같은 것은 문제 해결의 조건부로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괴뢰 당국은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마치 합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죄가 이루어진 듯이 꾸며댔습니다.